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 믿는 것입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각자 예수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 것이며 어떤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수많은 이단들의 출현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믿음에다 율법주의를 보탠 다른 복음이 있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다른 복음을 가진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하나님 교회의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믿음에 안식일 준수를 보탠 안식교가 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월절까지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믿음과 거듭남을 구별해서 믿음의 거듭남을 보태야 온전히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락방에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거기에 예수 영접이 보태져야 한다고도 하고 박옥수파에서는 믿음에다가 의인됨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단들이 전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왜곡된 교리를 목숨 바쳐 주장하고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연유로 자꾸 믿음에다가 뭔가를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제대로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옳게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 참 믿음이 무엇이며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로 갑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인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귀신은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귀신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는 나은 거죠. 지금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한 군데 더 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적어도 기독교 내의 삼신론자들이나 다신론자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에 감정적인 믿음까지 갖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떨었다 그러죠. 귀신들이 떱니다. 떤다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떨기도 한다는 것인데 그만하면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귀신들에게 우리 교회가 세례를 줘도 괜찮나요? 귀신들에게 세례 줄까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도 전부 세례 받고 직분도 받고 예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오늘날 교회가 귀신과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적어도 성도는 그러한 귀신들보다는 명확하고 명료하게 예수 믿는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지식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도 아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를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 쉽죠. 그냥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는 믿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율법 지킴이나 절기 지킴, 거듭남이나 예수 영접 혹은 의인됨 등이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이단사설들에 여러분은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뭔가 불완전한 것이고 거기에 자꾸 뭔가가 보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난까지 받으셨을까요? 왜 순환까지 받아야 돼요? 어느 날 성인으로 그냥 뚝 떨어져서 십자가 높이 들고 얘들아 나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잘 봐. 나 하나님이거든.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 너희들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콱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하여 죽는 날까지 순환을 당하다 가야 돼요?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우리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목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단순히 십자가만 떠올리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하지만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난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어구가 함축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 어구가 뭐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앞 어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그럼 그 뒷 어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 예수님의 전생애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전생애, 탄생과 사망 그 사이에 있는 전생애가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거고 그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로 상징된 어떤 세력에 의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함축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서의 그 본디오 빌라도와 그 고난의 개념은 한 개인이나 그 개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좀 고쳐야 하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혹은 온 세상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빌라도는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선 사람이었죠.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세력 전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이나 영어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Under Pontius Pilatus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Under예요, Under.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순환의 주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 순환의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그 중간에 본디오 빌라도가 대리인으로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순환이 주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쉬운 말로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의 법정에서의 최종 선고자, 즉 판사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가진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는 세상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순환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이지 그가 독립적으로 예수님 순환의 주체자의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발견된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빌라도가 이 일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빌라도는 굉장히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어떤 면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괜히 그때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는 바람에 그의 이름이 2000년이 넘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오명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와. 그때 총독이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울러 그 대목에서의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은 그 실제 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역사성, 그 실제성을 확증하는 용도로 신앙 고백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실제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할 때 예수를 죽인 천인 공노할 나쁜 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유죄인으로 선고를 해버린 이 세상 권세의 총대표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수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바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던 자예요.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짧게 요약을 하여 축약을 하여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예수야, 네가 틀렸다. 내가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아버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아주 작은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38문답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심판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심판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가 심판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선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종 선고자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갖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최종 선고자의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내려질 유죄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리는 역할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하여 마귀의 참소를 받아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그분의 생애가 단 한 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주어진 그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다 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까지 그분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굳이 넣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이어져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 짧은 신앙 고백 속에 그분의 고난의 삶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그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주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그러한 해답과 더불어 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도 하기도 하며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영적 현실이 되어야 하는가에까지 가셔야 오늘 공부가 가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대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사실 확인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정말 가치 없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예수의 고난을 우리에게로까지 연결을 시켜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해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이리처럼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속에 예수의 본을 조차 함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고난의 필연성까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고난 또한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나도 분명히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거야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나의 고난의 필연성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내가 이야기할 때 나도 반드시 그런 고난을 통과할 거야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재수 없는 말 같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고난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 속에 그 고백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서둘러 결론으로 건너뛰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고난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그건 당시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참형이라는 율법에 근거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빌라도가 선고용 엑스트라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리인으로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세요.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적힌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절정이요 결정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십자가와 채찍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제한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성육신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들, 심지어 타락까지 해버린 벌레만도 못한 자들과 함께 33년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벌레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걸핏하면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걸핏하면 모함을 하며 밥 먹듯 배신을 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족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변변한 사관, 여관 하나 구하지 못해서 짐승이 사는 헛간에서 잠을 잘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인생의 시작을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거는 레위기의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어린 반구 둘로 정결 예식을 감당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분은 공생애 기간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자기 소유의 집이나 재산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가족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에 의해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당신을 끝까지 쫓겠다던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배신을 하고 도망갔으며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으셨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홍포를 입힌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금관에 색을 낸다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손에다가는 황제의 호를 빗댄 갈대를 쥐어줬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뺨을 때린 후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엉터리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에서 대신 짊어지실 우리 죄인들의 죄에 대한 중보적 죄의식 또한 평생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할게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성육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가서야 겨우 끝이 나요. 죽을 때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 전체가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였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대로 전체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시간적으로도 전체적인 총체적인 고난이었음과 동시에 그가 취하신 인간성 전체에서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총체적 고난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예수님의 최대의 순환은 그런 육신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고난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순환이었어요. 영원 속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도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는 그리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 않아요.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진 고문과 채찍으로 맞는 태형에 처해졌음을 볼 수 있죠. 피가 튀고 살이 튀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훌쩍거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오래오래 기억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고난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요.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단 한 줄입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성경의 한 50장을 할애하여 맞고 맞은 데 또 맞았고 살이 튀었고 창자가 튀어나왔으며 피가 튀었다. 얼마든지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딱 한 줄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 부분만 극화를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를 밝혀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분명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들은 설교를 다 합친 것보다 감동적이었다라고 영화평을 썼더라고요. 도대체 평생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그 영화 한 편이 평생 들은 설교보다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그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 처절하게 증명이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 고난은 사람들도 너끈히 참아내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과 기름에 튀기는 것,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독사굴에 넣어서 수많은 뱀들에게 물어뜯겨 서서히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것,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루 안에 죽습니다. 독사굴에 넣으면요 며칠을 그 독사들과 함께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돼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육체적 고통을 잘 견뎌내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다 갔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무 톱에 키워 죽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건가요? 더 아프게 죽었으니까. 더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M. 고구웨일이나 로버트 슈타인은 그들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신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이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전혀 없다. 아무튼 예수님은 평생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과 순환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소극적 순환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수동적 순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지우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대속의 순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소극적 순환입니다. 십자가는 수동적 순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신 두 번째 의미의 순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의미의 순환을 헤르만 바빙크는 적극적 순환, 능동적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지구한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순환을 당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에서 격발된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크게 둘로 나누면 수동적 순환과 적극적 순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잊어버리세요.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죠? 십자가가 수동적 순환이라면 순종, 사랑에 의한 순종이 바로 적극적 순환이란 말이에요. 능동적 순환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와 순종. 중요한 건 그러한 십자가와 순종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고난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 볼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어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통하여 특별히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와 영혼에 짊어지셔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순종.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격발된 거죠. 하나님이 시켰더니 목숨을 걸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순종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순환의 삶은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지어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의 삶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삶이기도 한 거예요. 순종의 삶은 반드시 고난으로 드러나게 된다를 보여준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십자가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시의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소품이지, 만일 율법에 단두대에 목이 잘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 라고 쓰여 있었다면 예수님은 단두대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걸이로 단두대를 달고 다닐 뻔했어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상징하는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어디에서 격발된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죽기까지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으로 드러나더라.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요약이 된 예수님 전체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순종은 불순종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최초의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생태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두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선악과라는 소품을 써서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가 에덴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선악과라는 소품을 써서 설명해 준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상태를 의의 상태라고 하죠. 자다크.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자다크 의라고 하니까 그 상태를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상태,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상태. 그렇게 무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영생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무죄의 상태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고 의의 상태에서 불의의 상태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죄의 문제와 그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무죄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주심으로 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됐고 그분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 전체가 순종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그 순종의 삶이 고난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종이죠. 그렇죠? 십자가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복종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이 의를 불의로 추락시켜버렸는데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누가?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가.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완벽하게 의와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고 구속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 삶이 꼭 고난의 삶으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둘 사이에 반드시 충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세상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소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땅히 그 충돌은 이 성도들의 당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수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의 충돌은 우리의 고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지배자이고 그들이 지옥에서의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삶의 원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1차 호적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더니 세상이 나면서부터 그를 학대했어요. 가난이 그를 공격했고 배신이 그를 공격했고 모함과 배반이 그를 공격했으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가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계세요? 자기 부인, 십자가, 이게 뭐예요? 순종.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 순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드러나게 된다?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과는 충돌이 더 커져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얼마만큼 당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힘겨워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으로 사업이 망하고 병이 걸리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점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보던 TV 드라마나 개그 프로나 쇼 프로 재미있으세요? 세상 뉴스들 재미있으세요? 저는 오죽 뉴스를 안 봤으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11이 터졌는데 저 혼자 학교를 갔어요. 뉴스를 안 봐갖고. 너 왜 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업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9-11이라고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래서 좋아서 왔죠. 뭐. 재미있으세요 그런 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돈으로 즐기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쾌락으로 삼아 살던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 맛을 빼앗겨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했던 고난을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서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의 삶이 사실인 것처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성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게 밝혀줘요. 거기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표출이었어요. 자유로운 사랑이란 대상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작정,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love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사랑스러운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사랑해 주는 걸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며 내 문제 다 해결해주면 우리는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상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건 자유로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줘서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개도 자기에게 먹이주는 사람을 사랑해줍니다. 우리 개들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정말 식구들은 다 자도 개들은 깨있어요. 제가 밥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우리를 쉽게 질리게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걸 해주지 않을 때 너에게 공급해주지 않을 때 너는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해주기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알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너는 나를 반역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로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그렇게 때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사랑인 거예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그러고 나가는 자는 그 자는 가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 자유로운 사랑,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도 순종을 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분이 순종을 몰라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헬라어 마드하고 파드라는 그 단어, 워드플레이거든요. 예수님이 순종을 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이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몰라서 배워요? 순종을 했더니 그 과정에서 고난이 나타나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연유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오늘 새벽까지 엉엉 울었어요. 제 눈이 좀 붕 것 같지 않으세요? 그 크고 똘망똘망한 눈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1940년 9월 25일부터 1945년 8월 17일까지 옥중 생활을 하셨어요.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옥중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세 분의 순교를 확인하는 편지를 받고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정말 처절해요. 처절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과 함께 출옥을 했어요. 그분이 옥중에 계셨을 때 나환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당신이 시무하시던 애양원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제가 몇 군데 발췌를 해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옥중면 북방리에 사는 신도들에게 1944년 6월 24일에 쓰신 편지예요. 기간에 각양 파란 곡절은 너희들을 연단시켰구나. 파란 곡절, 무시무시한 고난이란 뜻이에요. 파도는 지혜 있는 사공을 만들겠고 한설이 아니었더라면 송죽 지절을 누가 알려. 대나무와 소나무의 절개는 한설, 차가운 눈이 만든다는 거예요. 한설을 가민하니 참아내니 매화는 아름다워졌고 추상을 거쳤으니 가을설이 추상을 거쳤으니 국화는 향기롭다. 신고를 감수하니 매운 고초, 신고를 감수하니 내 심이 내 마음이 낙원이요. 만란을 극복하니 만가지 난 극복하니 용사보다 강하구나. 옳다. 이때에 더구나 너희들은 솔선하여 인내의 모범자가 되라 수고를 적게 받게 된다니 일면은 섭섭하나 손해본 자가 있는 것보아 확실히 적을 보는 자가 있겠구나. 너희들 손해봤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반드시 적을 보겠구나. 왜? 이 세상의 물질은 제로섬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그렇죠? 누가 손해를 보면 반드시 누가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 유익이 부하고 남이 억울하여 호소함보다는 얼마나 나으랴 범사에 감사하라. 니들이 손해보고 남이 유익 보는 게 잘된 거야. 잘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야. 우리 서문학위에 설교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편지 볼까요? 44년 9월 9일에 쓴 편지예요. 백로는 기강하여 대지는 시원하다만 마음 심중 고열의 한로는 마음속에 뜨거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언제 차가운 이슬이 내려서 그 열을 식혀줄까 이런 뜻이에요. 너무 괴롭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뒷간에 앉아있으면서 어찌 악취를 피할 수 있으며 세상에 처해 있으면서 어찌 고난을 면할 수 있으랴. 금세에서 안락을 도모하는 자 마치 연못구어 지격이로구나. 연못구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찾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금세를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죄악 결과의 현상이로구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옛날 바울 같은 성자도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였거니와 세상에 있는 자 누구나 다 아이고 아이고 함은 굉장히 위트가 있는 말이죠. 아이고 나는 괴로워요. 아이고 나를 구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구할 구자니까. 아이고 아이고 함은 이구동성의 비탄이요 인계호천의 사실이 아니겠는가. 성도는 전부 이 비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나 비록 너는 병고 중이나 주 안에 있는 너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것을 나도 믿고 이로써 안심하노라. 교인들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잘 가르쳤거든요. 육체는 고난으로 단련함이 좋고 마음은 항상 기뻐함이 좋으니라. 피죽을 먹고도 웃는 자가 있고 비단옷을 입고도 근심하는 자가 있나니라. 고로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비관자와 낙관자가 있나니라. 같은 사실을 직면하고도 같은 사건을 직면하고도 어떤 자는 비관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자는 낙관으로 현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육고 심락이 종교자의 실생활이라. 육고 육신은 고단하지만 마음이 기쁜 자 이게 바로 종교자, 성도의 실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양희에게 준 글 한번 볼까요? 내 앞에 부딪히는 모든 파란 곡절을 피하려고도 두려워도 고민도 할 것 없이 도리어 기뻐 감수하는 것이 나으리라. 두려워하며 피할수록 더욱더 고통을 사게 되나 오히려 기뻐 감수하게 되면 도리어 악마는 패하여 물러가게 되느니라.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위대한 자식과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시는 위대한 선물에 가진 파란 곡절들이니라. 송죽의 명성은 북풍이 연단시켰고 황금의 진보는 불의 연단으로 인함이니 그러므로 파란 곡절은 위인의 뒤에 따르는 법이니라. 넓은 바다에는 파도에 쉴 날이 없겠고 큰 나무에는 바람도 많이 맞게 되리라. 행여나 내게도 고난이 많거든 이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고난을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어라. 어떠세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안 울어요? 우리와 가는 길이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존경하면서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핍박과 모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1,000명이었는데 대부분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들에게 옥중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의 버금가는 옥중서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의 선배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고생 끝에 출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타지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던 목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1948년 그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좌익 빨치산들이 일으켰던 여순 반란 사건. 그때 좌익 빨치산들에게 첫째 아들 동인이와 둘째 아들 동신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부흥회 인도하는 중간에 좌익 빨치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죽창을 목에 대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동인이 그럴 수 없다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동신이 달려가서 이 형님은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죽겠다고 형을 대신하여 죽음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끝까지 다 마치셨어요.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열 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첫째 아들 동인이에요. 순천사범학교에 다녔던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학을 약속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손동신, 둘째 아들입니다. 순천기독학생회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금쪽같은 아들 둘이 좌익빨치산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시체를 눈앞에 두고 이런 감사를 한 거예요.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들여서 1988년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었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셨어요.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맞상주 노릇을 했어요.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추후 셋째 아들은 아기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죽는 날 태어났어요. 아침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삼았어요.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를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싶지 않으세요? 나병 환자들을 비롯한 가난한 시골 성도 천여명을 목숨 걸고 섬기던 목회자예요. 심지어 나병 환자의 그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분이 심우했던 애양원 교회의 사진이에요. 그 앞에 서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나머지 전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이 1000명의 문둥병 환자 교인들이 애양원 교회 교인들이에요. 한번 설교를 하면 1시간, 2시간씩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 전부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 게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 지옥같은 옥중생활을 했던 분, 그 옥중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함께 투옥되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 앞에서 집 기둥을 잡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는 뭐 밥 먹다가 왔니? 밥이나 다 먹고 가자 이러고 갔을 것 같잖아요. 숟가락 놓고 밥상 뒤집어 엎은 다음에 엉엉 울었다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옥중생활을 견뎌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옥에서 나오자마자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950년 9월 28일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 총살을 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그 가족들이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몸 풀자마자 남편 시체 앞에 앉아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과 함께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팔자가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에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공산당들에게. 그랬더니 총 개머리판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입을 찧어서 이가 전부 빠지고 입이 다 찢어졌대요. 막내아들 손동신의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 하나 살았거든요.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가 끝까지 그들을 회심시키려고 총살당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여러분, 왜 그분이 총살당했는지 아세요? 6.25가 터지고 공산당들이 여수 순천으로 물밀듯 들어왔는데 모든 종교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루에 세 번씩 크게 교회 종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루에 세 번씩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의 내용이 전부 뭐였는지 아세요? 잘 죽자였어요. 죽자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아니었고 잘 죽자, 이제 죽을 기회가 왔다, 우리가 죽자였어요. 그랬더니 잡아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끝까지 그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분을 변호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다. 천국에서 모든 이들이 이런 사랑으로 산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자유로운 사랑을 격발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순간씩 떠올려보세요. 빨리.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예요? 로또 맞았을 때요? 남편 승진했을 때? 큰 집 샀을 때? 좋은 차 샀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없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을 때요. 그렇죠? 첫사랑이어도 좋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에게 받은 사랑이어도 괜찮아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했고 못생겼어도 행복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행복했어요. 그랬잖아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고운님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개가 합쳐졌네,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를 죽도록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여도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기 선교지라든지 어디 선교지에 갔을 때 여러분이 마음껏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마음껏 사랑을 해주고 왔어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해줄 건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왔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좋아서. 사랑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랑은 그게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내 안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돈도 줄 수 없고 명예도 줄 수 없고 여러분의 자식 새끼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그 사랑이 준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랑을 격발시켜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배우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여러분의 인생이며 순종의 삶이며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믿는 바 그 안에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죽읍시다. 순종이란 곧 나의 삶이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야 새 몸으로 살 수 있어요. 죽으세요. 이게 올바른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